My love is Dalio. Our love is Dalio. Oh, 너랑 꽃잔치에 빠진 내게 No matter what they say, I choose to love you anyway. Oh, cause you're my Dalio. Yeah. Love is win 또다시 사랑해 Don't be my name is full 변할 거라고도 던지 불꽃 향을 치게 한 걸음은 다른 밤 멈칫 없이 달려가는 중에 별빛처럼 노란 품에 점점 짙어지는 사랑의 컬러 돌이킬 수 없이 깊어져 벽을 다 헐어 모든 걸 뺏긴 난 그저 이 순간 I pray to God 제발 이곳은 영원히 아름답기를 화려함 속에 가려진 활짝 핀 미소 뒤에 감춰둔 네 모습은 보이는 것처럼 예쁠까 잊지 마요 싶어. My love is Dalia. Our love is Dalia. Oh, 너랑 꽃잔치에 빠진 내게 No matter what they say, I choose to love you anyway. Oh, cause you're my Dalia. 점점 물들여져 내게 깊어지는 내 맘속에 매료된 향기에 빠져드네